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 5.1절 126돌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일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일꾼들 근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5.1절은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존엄 높은 백두산 대국으로 빛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가고 있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주체조선의 근로자들의 전투적 위력과 용적 기상을 만당에 과시하며 전 세계 근로자들과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뜻깊은 명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역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근로자들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온 긍지 높은 연대기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 다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어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용기 백배 신심도 높이 전진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